그대 blind feeling fly 그는 누구도 우리 잘 몰라 공책 속에 빽빽하게 적어놓은 내 랩 점점 더 빠르게 위로 날 데려갈 테니 그런 백인들에게는 채찍 치르는 내 타고난 체질 You know I'm the best in the rap scene 미친 듯하여 바쁘게 보다 좀 더 바쁘게 날카롭게 칼가롬에 같이 난 뛰어 더 바쁘게 미친 듯하여 바쁘게 보다 좀 더 바쁘게 We back on track, we make you clap 오늘도 난 이번에 빠르게 Baby I just wanna be a star baby tonight 날 멈출 수는 없어 날 붙잡으려 해도 I just wanna be a star baby tonight 난 계속해서 달려 난 계속해 이대로 Only one yeah only one yeah I'm the number one 주고자 the number one the one only one in this crazy world yes in this crazy world no Forever. Yeah, you know how we do this, let's go 내 행보를 지켜보니 주말은 의심을 해 무시를 해 내가 가는 길을 좁다나 가는 길을 걷더라도 대로리로 궁리를 해 가는 들인데도 I don't stop 너를 겉돌다가 헐떡이네 꿈을 잃어 훌쩍이다 포기해 노력을 쓰고 포기는 다른 man 나도 바로 해 미친 듯하여 바쁘게 보다 좀 더 바쁘게 날카롭게 칼가롬에 같이 난 뛰어 더 바쁘게 Whoa. 미친 듯하여 바쁘게 보다 좀 더 바쁘게 We make you clap 오늘도 난 이번에 빠르게 Baby I just wanna be a star baby tonight 날 멈출 수는 없어 날 붙잡으려 해도 I just wanna be a star baby tonight 난 계속해서 달려 난 계속해 이대로 Only one yeah only one yeah I'm the number one 죽어서 the number one the one only one Crazy world, yes in this crazy world Now we want it forever Do you wanna know What is really up? Now we feeling like the boss Nobody did this stuff before Do you wanna know What is really up? Now we feeling like the boss. Yeah, 이제부터 알아봐 넌 only one. Baby, I just wanna be a star baby tonight. 날 멈출 수는 없어 날 붙잡으려 해도. I just wanna be a star baby tonight. 난 계속해서 달려, 난 계속해 이대로. Only one, yeah, only one, yeah. I'm the number one, superstar, the number one.